동전에는 앞면과 뒷면이 있지만 사람에게는 정면과 전면이 있습니다. 정면은 앞모습이고요. 뒷모습은 전면. 마음대로 꾸미고 포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의 모든 게 가장 정직하게 드러나는 곳. 뒷모습은 그래서 단순하게 뒷면이 아니라 모든 걸 보여주는 전면입니다. 공부하느라 지친 아이들의 뒷모습. 그런 아이들을 위해 애쓰는 부모님의 뒷모습. 누군가를 기다리는 이들과 기다리는 누군가를 위해 열심히 달려가는 이들의 뒷모습. 꾸미지 않아서 더 곱게 빛나는 뒷모습들이 새삼 더 사랑스럽게 보이는 오늘입니다. 영화를 읽어주는 남자 권희훈입니다. 오늘의 첫 곡으로는요, 2013년도에 개봉되었던 영화죠. 아메리칸 허슬. 엘튼 존이 부릅니다. Goodbye Yellow Brick Road. 이번 주 영화 라인업입니다. 첫 번째 영화는 아프리칸 닥터입니다. 이제 막 의사 자격증을 손에 쥔 아프리카 콩고 출신 세열로는 프랑스 시민권을 위해 프랑스 북부의 시골 마을 말리고몽의 의사가 되기로 결심한다. 말리구멍은 파리에서 300km나 떨어진 곳으로 주민 전체가 흑인을 평생 본 적 없는 깡촌. 말리구멍 시장은 흑인인 세율로가 절대 마을 주민들에게 환영받지 못할 거라고 만류하지만 그는 한술 더 떠 아프리카의 가족들까지 모두 프랑스로 불러들이며 핑크빛 미래를 꿈꾼다. 프랑스 하면 파리. 세율러의 가족은 에펠탑과 상제리제를 상상하며 한껏 들떠 말리구멍에 도착했는데 오 마이 갓. 여기는 고향 콩고보다 더 낙후된 마을. 세율러 가족은 크게 실망하고 설상가상 살면서 흑인을 처음 본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마치 벌레 보듯 경계하기만 하는데 프랑스에서 의사가 되면 인생 짱 하고 해뜰 줄 알았다. 아프리카 출신 컬러풀 패밀리의 빡센 프랑스 정착기가 펼쳐진다. 장르는 코미디고요. 2016년 11월 3일 개봉 예정입니다. 프랑스 영화고요. 감독은 줄리앙 람발디, 주연으로는 마크 진가, 아이사 마이극 등이 출연합니다. 두 번째 영화는 실종, 사라진 아내입니다. 경찰서에 의문의 남자가 찾아와 아내가 실종됐다고 한다. 여자 형사 영숙은 태식과 함께 실종 사건을 수사한다. 그 시점 사라진 연우의 아내는 어두운 지하실에 감금되어 있다. 납치범은 흉악한 인상의 만식인데 점점 살해될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무섭게 고조된다. 과연 유미는 살해될 것인가? 장르는 로맨스 멜로 스릴러고요. 2016년 11월 1일 개봉됐습니다. 한국 영화고요. 감독은 노병하, 주연으로는 정겨운, 이재용, 유나민, 한유림 등이 출연합니다. 다음 곡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2011년도에 개봉되었던 영화죠. 드라이브. 케빈스키가 부릅니다. 나이트콜. They're talking about you, boy. 다음 영화는 선생님의 일기입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과 사랑에 빠질 수 있을까요? 전직 레슬링 선수 송은 새로운 직업을 찾던 중 전기도 수도도 없는 오지 마을에 수상학교의 임시교사로 가게 됩니다. 외로운 나날을 보내던 송은 우연히 이전 선생님인 애니노쿠간 일기장을 발견하게 됩니다. 송은 일기장을 통해 앤에 대해 알아갈수록 점차 그녀에게 빠져들게 되고 그녀를 직접 만나는 상상을 하게 됩니다. 1년 후 앤은 수상학교로 다시 돌아오지만 안타깝게도 송은 이미 다른 곳으로 떠난 뒤였고 송이 써내려간 일기장을 보며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를 그리워하게 되는데요. 장르는 로맨스 멜로 드라마고요. 11월 2일 개봉됩니다. 태국 영화고요. 감독은 니티와 나라톤, 주연으로는 비스키릿, 위셋케우, 라일라, 분야삭 등이 출연합니다. 다음 영화는 어떻게 헤어질까입니다. 스시 장인 밑에서 열심히 일하며 스시 셰프의 길을 걷고 있는 나비. 어느 날 고양이와 함께 사는 여행 잡지사 기자 이정희 옆집으로 이사를 가게 된다. 털털하면서도 매력적인 이정보다 더욱 눈길을 끄는 건 함께 사는 고양이 얀마였는데 나비에게는 남모를 비밀이 있었으니 그건 바로 고양이 안에 살고 있는 영혼을 보고 고양이와 대화할 수 있다는 것. 이정이 기르던 고양이 얀마에게는 마장순이라는 중년의 아줌마가 살고 있었고 마장순 역시 남다른 사연을 가지고 얀마의 몸속에 들어가 있었다. 여행기사 취재를 위해 집을 비워야 하는 이정을 위해 얀마를 돌봐주다가 나비는 이정과 점점 가까워지게 되고 어느덧 연인 사이가 된다. 그러나 행복한 시간을 보내며 영원히 함께일 것만 같았던 그들에게 얀마가 암에 걸렸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지는데 장르는 판타지 드라마고요. 2016년 11월 3일 개봉 예정입니다. 한국 영화고요. 감독은 조성규, 주연으로는 서준영, 박규리, 이영란 등이 출연합니다. 다음 곡 들려드릴게요. 2013년도에 개봉되었던 영화 The Great Gatsby에 수록되었던 곡이죠. A Little Party Never Killed Nobody. Foggy가 부릅니다. Just one night's all we got. Just one night's all we got. Just one night's all we got. Just one night's all we got. I ain't got time for you, baby. Either you're mine or you're not. Make up your mind, sweet baby. Right here, right now, is all we got. A little party never killed nobody. So we gon' dance until we drop. A little party never killed nobody. Right here, right now, is all we got. Don't if you tear it apart. No, oh, oh, oh. It don't mean a thing if I ain't in your eyes. Papa, that ain't gonna fly. No, oh, oh, oh. It don't mean a thing if I give you my heart. If you tear it apart. No, oh, oh, oh. It don't mean a thing if I ain't in your eyes. Papa, that ain't gonna fly. No, oh, oh, oh. What do you think, Girl Squad? Are they ready? A little party never killed nobody. So we gon' dance until we drop gone. A little party never killed nobody. Right here, right now is all we got. Oh! 이번 주는 영화 음악 스페셜입니다. 네, 안타깝게도 오늘도 케이씨가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네, 개인적인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했고요. 다음 주부터는 아마 함께할 수 있을 듯 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다가 이번 주에는 영화 음악 스페셜로 진행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영화 음악을 많이 골라왔습니다. 주변에서도 영화 음악 많이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영화 음악으로 풍성하게 코너를 꾸며볼까 합니다. 연속으로 한 세 곡 정도 들려드릴까 하는데요. 첫 번째 들려드릴 곡은 The Perks of Being a Wallflower, 2012년도에 개봉되었던 영화죠. The Samples가 부른 Could It Be Another Change라는 곡이고요. 그 다음 연결해서 들려드릴 곡은 Spring Breakers, 2012년도 개봉했던 영화입니다. 엘리 가울딩이 부르는 Lights. 그 다음에 또 들려드릴 곡은 Pretty in the Pink, 1986년도 개봉작이죠. OMD라는 가수가 불렀던 If You Leave. 이 세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The only time I feel good falling when I'm falling fast and hard for you. The last two digits when I'm calling fade away, but somehow I'll get through. The only time I feel good sinking is when I'm sinking fast and deep for you. Caught me as I was winking. Now I think my winking days are through. Could it be another change to come and rearrange? Why can't you just feel that way? can't tell if you are stalling. So if you are, please tell me what to do. The only time I feel good sinking is when I'm sinking fast and deep for you. You caught me when I was winking. Now I think my winking days are through. Another chance to come and rearrange. Why can't you just feel that way I do? I do. I do. We'd still be friends. 네, 세 곡 연속으로 보내드렸는데요.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많이 다른 색깔의 음악들을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여러 가지 영화, 음악, OST들 한번 들어보시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제가 2000년도 초반이었나요? 대학교 다닐 때? 아, 90년도 말이었나요? 라디오 DJ를 했던 적이 있어요. 영화, 음악, DJ는 아니었고, 저녁 음악 프로였는데,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 2시간 정도 이렇게 진행을 하는 프로였어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보고 또, 청취자분들과 함께 하고 하다가, 한번은 음악으로만 구성을 한 그런 방송을 내보낸 적이 있는데, 그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분위기 있는 저녁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오늘도 여러분들 또 들으시면서 분위기 있는 또 음악이 젖어드는 그런 저녁이 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세 곡 정도 연결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럼독 밀리어네어라는 영화 기억나시죠? 2008년도에 개봉되었던 영화인데요. 가수 MIA가 부르는 Paper Planes. 그 다음 영화는 2002년도에 About a Boy라는 영화가 개봉이 되었었죠. 휴 그랜트가 나왔던 영화인데요. Badly Drawn Boy의 Something to Talk About 이 곡 보내드리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127시간 2011년도 개봉작이죠. A.L. Rahman의 작곡한 곡이죠. Touch of the Sun 이 세 곡 연결해서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f you catch me at the border, I got visas in my name. If you come around here, I'll make a more day. I get one down in a second if you wait. I fly like paper, get high like planes. If you catch me at the border, I got visas in my name. If you come around here, I'll make a more day. I get one down in a second if you wait. Sometimes I think sitting on trains. Every stop I get to, I'm clocking that game. Everyone's a winner, we're making our fame. Bonafide hustler, making my name. bureaucracy. Yeah, I got more records than the KGB. So, no funny business. You already are. Oh, using up 분위기 있는 곡들 이렇게 들으니까 아주 좋네요. 여러 곡들 듣다 보니까 그 영화들이 생각이 나고 또 영화가 한껏 보고 싶어지는 밤이 되네요. 제가 아까도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 예전에 진행했던 프로그램 이름이 엑시트라는 라디오 프로그램이었어요. 기억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그 프레퀀시 기억은 잘 안 나네요. 하도 오래됐던 얘기라서 일이라서 그때는 저희 프로그램 중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여러분 아마 엽기적인 그녀로 아실 거예요. 그때 한참 인터넷 소설로 세간을 달구었던 견우와 직녀. 견우 이야기를 라디오 드라마로 이렇게 보내드렸던 일이 있었는데요. 그때도 영화 음악, 뭐 드라마 음악들과 함께 보내드리면서 참 좋은 추억이 있었던 것 같은데 라디오만의 색깔이 있지 않나 싶어요. 여러분들께서 TV를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이렇게 들으실 때와 귀로만 집중해서 들으실 때 더 감성이 풍부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로 또 한 세 곡 정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개봉했던 영화죠. 500 Days of Summer. 아스란 곡인데 레지나 스펙터가 불렀고요. 2011년도에 블랙스완이라는 영화가 개봉이 되었었죠. 나탈리 포트만이 주연했던 영화인데요. 경음악입니다. 클린트 맨셀이 작곡한 곡 Night of Terror. 그 다음 곡은 Dirty Harry,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나왔던 영화죠.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은 아마 많이 기억하실 것 같아요. 또 이 곡 또한 경음악인데요. 랄로 쉬프린이 작곡한 곡 Off Duty. 이 세 곡 함께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랙스완의 수록곡 Night of Terror 들으면 섬뜩한 느낌이 나네요. 나탈리 포트만이 연기했던 그 내면 연기들, 그 외적으로 비춰졌던 그 부분들이 생각이 나면서 영화의 또 한 장면 한 장면이 떠올라졌던 수록곡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명곡이란 소리겠죠? 곡을 들을 때 영화가 떠오른다는 것 자체가. 오늘은 음악으로 이렇게 쭉 꾸며드리고 있는데요. 제 목소리가 그래도 조금은 그리우셨으면 좋겠네요. 곡 한 곡 더 띄워드리고 저는 아마 마지막 인사를 드리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08년도 영화였죠? 로맨스 코미디 로코라고 하죠. Nick and Nora's Infinity Playlist라는 영화인데요. 리차드 홀리가 부릅니다. Baby, You're My Light. On, you know you get to taste all you find. 'Cause baby, you're my life. Baby, you're my life. Next time the feeling is the same, don't have to show it. And as life goes on, you know you have to face all you find. 'Cause baby, you're my life. Baby, you're my life. Baby, you're my life. On, you know it, but I believe in you now. Show it, and as life goes on, you know you don't have to hate all you find. Well, baby, you're my life. Baby, you're my life. Lover. He must spend more time with me. 무라카미 하루키의 책 어둠의 저편에서는 기억을 연료에 비유합니다. 인간이란 결국 기억을 연료로 해서 살아간다. 종이가 불에 탈 때는 철학책이든 삼류주간지든 상관없는 것처럼 중요한 기억도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기억도 전혀 쓸모없는 기억도 그저 다 같은 연료일 뿐이다. 여름이 오긴 하지만 가끔 비가 오면 많이 쌀쌀합니다. 지금 우리를 힘들게 하는 기억도 결국은 요긴한 땔감으로 다 쓰일 겁니다. 그렇게 춥지 않아 견딜만할 때 가능한 더 많은 땔감을 준비해야 하고요. 그래도 가능하면 더 좋은 기억이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영화 음악으로 오늘의 방송을 풍성하게 꾸며봤는데요.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 제 목소리가 더 듣고 싶으셨는데 아쉬웠던 분들도 계시면 좋겠고요. 그렇지 않다면 앞으로도 영화 음악으로 꾸며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은 들긴 하는데요. 그래도 영화를 읽어드려야 되니까 다음에는 또 다른 것을 준비해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띄워드릴 곡은요, 2010년도에 개봉되었던 작품이죠. 블루 발렌타인의 쉬프트란 곡인데요. 그리즐리 베어가 부릅니다. 영화를 읽어주는 남자의 권윤이었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When push comes to shove, this is getting old.